이름 모를 낯선 이곳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누구도 오지 않아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미로 속에 갇힌 듯이 멍하니 걷고 있어 널 볼 수 있다면 널 보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 번쯤은 묻고 싶어 You're my destiny wherever you are oh, oh. Tell me you 내 길을 only you 모두 내게 주고 싶어 그 손을 내밀어줘 널 볼 수 있다면 널 보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 번쯤은 묻고 싶어 You're my destiny